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72세에 즈음하여 주체 105, 2016년 9월 27일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기본 임무에 대하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희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립 72세를 뜻깊게 맞이하는 김일성 종합대학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민족간부 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인 김일성 종합대학이 걸어온 역사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 탁월한 영도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저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의 열아같은 애국충정이 순화온 역사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교육사업, 민족간부 육성사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사 중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해방 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종합대학부터 세워주시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각별한 보살피심 속에서 종합대학을 혁명인재 육성의 본보기 대학으로 영남산 지구를 세계에서 으뜸가는 대학촌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탄탄한 밑천이 마련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대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일찍이 영남산 마루에 오르시어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으며 대학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수령님의 대학 주체의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전변시켜주시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세상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들이 많지만 만민이 우르르는 위대한 태양의 전함으로 영광스럽고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으로 빛나는 대학은 오직 김일성 종합대학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는 주체 혁명의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높은 실력을 지닌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며 첨단과학연구 성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함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위협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자면 대학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주체 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 종합대학 건설의 총적 방향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에 맞게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계 인류급 대학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교육과 과학연구를 밀접히 결합시키고 창조형 인재 육성과 첨단과학 리론, 기술 창조를 기본으로 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급 대학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인류급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체계와 교수 관리를 개선 완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데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종합대학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우주항공기술과 화학공업 부문을 비롯한 첨단 분야, 중요 부문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학부, 학과들을 창설하며 과학의 종합적 발전 추세와 나라의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제과학들을 개척하고 그 부문 인재들을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원격교육대학을 전국적인 사회과학 부문 원격교육 거점으로 꾸리며 학과와 학생 수를 늘려 큰 규모의 대학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와 방침을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꾸리는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은 혁명의 핵심 골간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들이라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연구사들은 자신의 실천적 모범으로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참된 교육자, 교양자가 되어야 하며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 뚜렷한 공적으로 하여 대학생들뿐 아니라 사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참된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학생들은 대학 전자도서관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 명제를 심장에 새겨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세계 만방에 빛내는 혁명의 골간, 새세기 유능한 인재가 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계 인류급 대학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에서는 자력차강의 원칙에서 세계 인류급 대학 건설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우리의 실정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지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불안폭이 나무 한 그루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하나의 대혁명 사적지구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을 더없이 훌륭한 교육교양 거점으로 과학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더 잘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는 데 순결한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 당위원회와 소속 대학 당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학 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영도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빛내는 사업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학 리사회와 대학 당 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 리사회와 대학 당 지도위원회에서는 본 대학과 소속 대학들의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의 수준을 높이며 대학을 세계 인류급 대학으로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대책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모든 교원, 연구사, 일꾼, 종업원들과 학생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대학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학으로 끝없이 빛내이며 세계 인류급 대학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움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